I'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oh, oh. Yeah 난생 처음 방탄이란 이름으로 선무대 3년 전 첫 무대에 마음을 다시 검문해 여전히 대구촌 놈 래퍼와는 다를 게 없었지 아마추어란 단어 위에 프로란 단어를 뒀었지 그토록 원하던 무대 랩을 하면 춤출 때 아직 살아있으면 느껴 피곤하고 그댐출 때 그 따위는 견딜만해 내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몸이 아파도 버틸만해 함성들이 밀려오니까 대비선호의 차이점 아이로가 래퍼 사이 연계에 살아도 여전히 내 공책에 라이밍 차있어 대기실과 무대 사이선 펜을 들고 가사를 써 이런 내가 니들 눈에는 뭐가 달라졌어 Damn Damn Shit 난 여전해 내가 변했다고 What? 가서 전해 변함없이 본질을 지켜 I'm still rapper man 3년 전과 다름없이 랩하고 노래 I'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런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oh, oh. Yeah, yeah, 솔직히 기두려웠었어 큰 소린 쳐나는데 나 증명한다는 게 팽박증만 하던 내가 이제 세상을 놀래킨다는 게 I don't know 세상의 기대치 와 너무 비대칭 할까봐 두려웠어 나를 믿어줬던 모든 사람들을 배신하게 될까봐 무거운 어깨를 펴고 첫 무대에 올라 찰나의 짧은 정적 숨을 골라 내가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제 나 지켜보고 있네 항상 올려봤던 TV 속 그들이 지금은 내 밑에 초막등처럼 스칠 틈도 없이 한 번뿐인 연극이 시작돼버렸지 3분 만에 증발하니 3년의 피대함 비춰지는 마이크와 기세함 몇십 철뿐이었지만 똑똑히 쏟아내 fucking real 야만이 꿈은 뭐야 나는 랩사가 되는 거야 can't you feel 그리고 내려본 순간 그 함성계 아구리좀마 무릎에 대신 미소만 말없이 멤버들은 그저 내 어깨를 두드려줬어 꼭 엊그제 같은데 스무 밤이 흘러버렸어 And let the haters hate on me 이게 내가 늘상 해온 일 니 내가 기본 올리동안 난 내 꿈들을 채웠지 sunglass hairstyle 왜 욕하는지 알아 어쨌든 스무 살이 너보다 잘 나가는 나 I'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whoa, whoa. Yeah, yeah, yeah. 우리가 뛰었던 나 우리가 지켰던 나 3년이란 시간 모두 하나가 됐던 맘 그렇게 흘린 피땀이 날 적시네 무대가 끝난 뒤 눈물이 번지네 맨 순간마다 다시 내게 다짐해 초심을 잊지 않게 항상 나답게 처음에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We go, we go, we go No, we don't, we don't, we don't I'm a born singer 좀 늦어버린 고백 I swear 언제나 멀기만 했었던 신기루가 눈앞에 있어 I'm a born singer 어쩌면 이른 고백 그래도 너무 행복해 I'm good whoa, whoa.